아무것도 모르고 또 날 뛰는 너를 보고 있자면 코미디가 따로 없어. 이제 너의 잘난 척이 너무 괴로웠어. 뒤를 막고 더는 못 듣겠어. 언제나 너의 잘난 척은 너무 싫고 자신이 모든 걸 거든 않지. Hey,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. 네 생각엔 왕자, 네 생각엔 왕자. 이제 프랭키가 안 나.